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BJ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의 날 자랑스러운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시세의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군사전법과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세기 50년대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전승의 축포를 올린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 용도에 의해 불패의 핵강국, 최종의 군사강국의 비용을 돌치며 세기의 세기를 이어 미국과의 전년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가열처절했던 1950년대로부터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변함없는 조선침략 야망이다. 미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소당한 심대한 정치군사적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침략 야망에 사로잡혀 조선반도에서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 군사적 도발책 등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온 미국의 책동으로 와요. 우리나라는 언제 여릭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 최대의 열전지역으로 되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즉 핵선제 타격 대상으로 정하고 해마다 수많은 핵전쟁 장비들과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놓다 못해 올해에는 우리의 최고 순위부를 겨냥한 잠수작전과 핵공격수단들을 목표로 한 적집기식 타격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화약내 짙은 침략광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지금 미국은 각종 전략 핵타격수단들과 사드와 같은 첨단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집중적으로 끌어들이고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더욱 노골적으로 벌여놓는 한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제재 봉쇄 압박 책동에 매여 달리던 나머지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다는 용납 못할 망동까지 부리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침략전쟁 연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과 오는 8월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책동과 핵위협에 맞서 막강한 자위적 해국제력을 보유하였으며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적대 세력들의 자수권 침해와 도발 책동을 단호한 소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달라진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길로 나간다면 항복소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전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7월 25일 평양.